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4일 백두산종에서 백두산 대양맞이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조선준비위원회 부위원장들,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 여러 나라와 지역, 국제민주단체의 대표단 대표들, 각계 인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오세안 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017년 백두산 선언을 낭독했습니다. 선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업적을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1. 위대한 김일성 각하와 김정일 각하는 자주시대와 더불어 용생하시는 인류의 태양이시다. 우리들은 세계 자주화협 실현에 불면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 각하와 김정일 각하를 주체의 태양, 선군 태양으로 영원토록 칭송하며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을 절세 위인들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빛내는 인류 공동의 정치문화 축전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2. 경애하는 김정은 각하는 인류 자주협을 빛나는 승리로 향도하시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우리들은 세계 정치의 방향타를 틀어주신 김정은 각하께서 계시어 21세기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종식되고 모든 나라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며 진정한 국제적 정의가 실현되는 위대한 김정은 세기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 백두산 대국은 정의와 진리의 힘으로 온 세계의 자주화를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들은 역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심차게 나아가는 반제자주의 성세, 사회주의 보루인 백두산 대국을 지지송환하는 활동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을 안고 솟아오른 위대한 태양을 모시어 인류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자주화된 새 세계 건설의 역사적 기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선언 낭독이 끝나자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기내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기내 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과 아르헨티나 작가가 절세 위인들을 칭송하는 즉흥시를 구가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오 인류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세계 자주화 협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확신에 넘쳐 백두산 대국의 영광을이라고 쓴 프랑카드에 서명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프랑카드와 축전 깃발들을 들고 행진해 나갔습니다.